저 불어오는 바람이 좀 다른 듯해 계절이 바뀐 걸까. 여름 지나 겨울로 시간이 떠오르고 날 기다리는 바람이 여기까지 날 데리고 왔나 봐. 밤을 건너 내게로 가까워지고 점점 선명해지는 초침 소리에 아득하기만 했던 너에게 달려갈 수 있을 것만 같아. 별을 따라 내게 오면 돼. Close to me 너의 이름을 붙였던 be used to be 셀 수 없는 나들과 반 계절도 하나도 없는 이곳은 안탈티카. You and I 우린 찾고 또 찾아 애써 보아도 돌고 또 돌아. We are back together. You and I 우린 바라고 바라 그 시간 절대 바래지지 않아. We are back together. 꽤 가까이서 널 느껴 거의 온 것 같아. 본능적으로 이끌려 아픔이 하여 밴 길을 잃어도 잠시 waiting. 엇갈리지 않게 거기 stay. Yeah, I don't know what to do. 해답이 없어 마음속엔 I'm losing my mind. 더는 안 될 것 같아. 날 조금씩 가라당긴 그곳을 향해 걸 만나게 될 테니 알자. 우울 따라오면 돼. Close to me 나도 변한 것 없으니 used to be 셀 수 없는 나들과 반 계절도 하나도 없는 이곳은 안탈티카.